HBS 기자석.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학내 시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 본 방송국 기자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HBS 기자석 시간입니다. 최근 한양대학교 에브리타임에 학점 비율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작성한 타 학교와 우리 학교의 A학점 비율을 비교한 기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A학점의 비율을 두고 학생들 간에 상반된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학교의 성적 취득 방식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실시 후 A학점을 최대 40%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한번 학점 비율 변경을 요구하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타 학교에 비해 낮은 A학점 비율이 그 이유입니다. 대학별로 상이한 성적평가제도와 학점 비율에 따른 취업시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일고 있습니다. HBS 기자석, 이 시간엔 본 방송국 김수연 기자와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취득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양대학교 에브리타임에 대학별로 상이한 성적 평가 제도와 A학점 비율로 학우들의 걱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이후로 학교 측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성적 평가 제도와 학점 비율을 개편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 학교와의 간담회를 통해 성적평가 제도와 학점 비율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학우들은 성적평가 제도를 절대평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학점 비율은 코로나 이전 A 비율이 30에서 40%, A와 B등급 비율의 합이 70에서 80%였으나 A를 최대 40%로 제한하고 B등급 이하로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수강 인원의 40%가 A학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의 교강사님의 재량에 따라 제한 내에서 상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우리 학교는 현재 성적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이고 학점 비율 제한이 완화된 것이군요. 지난 4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한 비대면 수업 및 평가 방식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면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항목 중 하나인 2021학년도 성적 산출 방식 선호도는 코로나19 이후 반영된 A등급 비율을 유지하는 상대평가가 40.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와 성적 취득 방식을 비교한 기사가 나오자 다시 한번 논란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의 성적 취득 방식에 자세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교에서는 A학점 비율을 조정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절대평가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학점 비율에 큰 편차가 있습니다. 대학정보 공시에 따르면 2020년 1학기 우리 학교는 전공과목 학생 47.1%에게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가 상승한 것인데요.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은 수강생의 60% 이상에게 A학점을,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은 수강생의 70% 이상에게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A학점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네,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의 A학점 비율이 낮아 성적 취득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취득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불거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우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절대평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학교는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한 학점 비율이 다른 학교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후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는 학우들의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성적 취득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재학생의 의견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작년부터 절대평가 시행하는 학교도 있고 A학점의 비율을 대폭 늘린 학교가 많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보다 A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취업할 때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할때 성적이 학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 A 성적을 받기 힘든 거니까요. 네, 학우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취업에 있어 중요하게 평가되는 게 성적인 만큼 학우들의 우려가 클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편 우리 학교의 성적 취득 방식이 공정하다는 학우의 의견도 있습니다. 절대 평가를 시행하고 A학점을 대폭 늘리면 오히려 학우들의 학업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고 성적 평가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 취득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학교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직 학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성적 취득 방식 변경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가 있었고, 몇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변동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수연 기자는 우리 학교의 성적 취득 방식과 타 학교에 비해 불리한 취업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비대면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 성적 산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후 반영된 A등급 비율을 유지하는 상대평가가 40.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비율도 39%로 비슷한 수치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 취득 방식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측은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성적 취득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마다 상이한 성적 취득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수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취업 장벽이 높아진 요즘, 학교의 성적 취득 방식에 불안해하는 학우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현 성적 평가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타당하다면 학우들이 우리들만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HBS 기자서, 이 시간엔 우리 학교의 성적 취득 방식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